조선민주니우성동맹 제6차 대회 참가자들이 혁명의 성지 만경대를 방문했습니다. 대회 참가자들은 또한 칠걸혁명사족지를 참관하고 대성산혁명열사릉을 찾았습니다. 한편 대회 참가자들은 조국해방전쟁 승리기념관과 중앙계급교양관을 참관하고 혁명가극 혁명의 승리가 보인다를 관람했습니다.